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Cuando más feliz estoy, es cuando estoy contigo. All right, Super Junior. A través de todo este tiempo he estado coloreando este amor. Una vez más, hoy puedo sentir tu amor. Me gusta este sentimiento. Me siento bien. Si es contigo, todo está bien. Para levantarme en las mañanas. Aunque sea un día horrible, si sé que voy a verte, todo mejorará al instante. Miss Wright, BTS. Creo que ella ha llegado. Estoy delante de la persona que sacude mi corazón. Quiero saber acerca de tu día. Quiero llegar a hacer tus suspiros. Sí, tú eres mi única chica. Eres la mejor. Yo, yo girl. I wanna tell you this. That you're my Miss Right. You're my Miss Right, Miss Right. 널 놓친다면 Miss Right, Miss Right. You're my Miss Right, Miss Right. Girl, you want my kiss right, Miss Right. 너의 sexy mind and your sexy body. 뇌 주름 하나까지 sexy하게 태어난 여자 그대 청반바지와 흰 티에 converse 하나 that makes me wanna party on your body. 찰랑이는 긴 머리 끝 싱그러운 골반이 지저귀는 한편의 숲 같은 너 두 속에서 반짝여 그 비현실적인 몸으로 내 현실을 알아줘 and I want you to be really really real for me. 때론 나의 어머니 때론 나의 energy. Yo, 난 솔직해 겉으로도 너무 nice 있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나의 enemy. 밖에 많은 정상형들과 달라서 너 같은 여자를 이상형이라 하나 봐. 그래 너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시려와 내 겨울마다 널 걷고 싶다. 너는 내게 최고 right. 너의 하루를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고 yes, 싶어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최고. 영화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다시 맞았던 좋은데 너와 다인 듯해 날 같이 걸어볼까 함께 걸어볼까 다시 맞았던 좀 사람이 그래 세상을 혼자 사는 듯한 착각이 드네 내 곁을 지나는 그대 내 맘에는 너라는 달콤한 바람이 부네 너 딱히 꾸미지 않아도 매력이란 향수 뿌리겠지 아마도 신은 없다고 믿었었던 나마저도 신을 믿게 만들어 나에게 여신은 바로 너 바로 너 네가 어리던 말던 나이가 많던 숨긴 나이가 있던 나는 상관없어 내가 널 사랑하거든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꽃이 핀 garden 명품백을 주기보다 내 손을 잡아주는 질투심 가시기보다 내 미를 알아주는 그런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 그려봐 우리 커플 신발 사이에 어린이 운동화 너는 내게 최고 right. 너의 하루를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고 yes, 싶어 최고 영화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바로 너야 기다려 온 것 같아 내 맘은 흔든 주인공 옆에 나 끌리는 것 같아 자석처럼 지금 바로 너한테 너의 삶 너의 맘 너의 페이스도 너의 라인 마치 퍼즐 조각 마냥 내 이상형을 맞춘 사람 너란 날씨 끌리는 바람 꽃 나는 걸 너 향해 난 가는 걸 Yo, I told you many qualifications about my Miss Right but why you're my Miss Right is you are just you. You're my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너의 하루를 알고 싶어 너의 한숨이 되고 yes, 싶어 only girl 너는 내게 최고 그 사람 다시 맞았던 좋은데 너와 나인 듯해 난 같이 걸어볼까 함께 걸어볼까 다시 맞았던 좋은데 너와 나인 듯해 넌 소설 속에서 나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 바로 너야. Extrañar a alguien especial trae lágrimas a tu corazón. Pero recordar todos los buenos tiempos trae una sonrisa a tu cara. Missing You, 21. Te estoy extrañando. El amor de mi juventud se acaba así. Por favor, sé feliz. Ooh. 아직 너와 난 남남이니까 채지죠 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아이들의 불장난 같은 사랑은 싫어. 조금 멈추려 있을 뿐이야. 난 괜찮아. 아니야 사실 나 식어버린 내 가슴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그렇게 너무 밝히지 좀 마요. 세상은 원래 어두우니까. You know what I said. 어쩜 그렇게 해맑게 웃어요. What? 자세히 보니 슬픈 표정이야. I know I've been there before. 기억해요. 그땐 서로가 있었음을. 그땐 서로가 있었음을. ¿Qué haces cuando la única persona que te puede hacer feliz es precisamente la que te hace llorar? Cold Rain, 4 minutes. El pecado de estar agradablemente enamorado solo lo sabes cuando estás herido por una mala ruptura. No puedo vivir sin ti, no hay vida. Por mucho que te extraño, te odio. Ni 별에 아파야 알죠. 사랑을 몰라서 그저 사람을 믿었죠. 그 따뜻한 거짓말에 점점 더 미쳐갔죠. 때마침 비가 내리네요. 전 비가 내리네요. No. 완벽해 내 팔을 쓰다듬던 너의 두 손 문신처럼 새겨놓은 널 닮은 상처 사랑 끝까지 게 뭐라고 내가 울어야 돼 너란 게 뭐라고 힘들고 지쳐야 돼 미워하는 만큼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은 만큼 네가 미워 Ten cuidado con lo que pierdes, porque tal vez no lo vuelvas a encontrar. A Sleepless Night, Nine Muses. No puedo dormir, estoy pensando en ti de nuevo. Por favor, no me olvides todavía. No te enamores todavía. Solo una vez más quisiera verte. los destinos de pronto se separan y es cuando pasa por nuestra mente que algún día podamos volver a cruzarnos. Goodbye, my love. Ailey. Trato de borrarte, pero no puedo. Eres mi todo. Aunque las despedidas sean tristes y me duele el corazón, espero que seas feliz. Adiós, mi amor. A veces una vida entera no es suficiente para olvidar un solo beso. Really, really, AOA. Me gustas mucho. Realmente te amo mucho. Realmente te extraño. ¿A dónde fuiste? Realmente solo te tengo a ti. Realmente te necesito. Por favor, regresa a mí. Muchas formas de ser feliz. Y a mí la que más me gusta es estar contigo. Good night, sea clown. Duerme bien, mi amor. Tú y yo somos una luz única y esa es la que me está abrazando. Esta es una noche que no puedo explicar con palabras. La luna baila con pasos ligeros. El viento me roza mientras pasa. La luz de las estrellas me hace brillar. Oh, 너와 나 우리 두 자기 전까지 너의 곁에 있고 싶어 난 너만의 Baby, the only reason that you would ever want to Now look up, honey, I got a surprise for you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밤 발걸음이 가벼워 춤을 추는 달 날 스쳐 지난 바람도 날 추는 별빛도 나를 더 나를 더 설레게 해요 이 밤이 지나가기 전까지 내 곁에 떠나지만 이 가슴은 난 무대 없는 권대뿐이야 꿈만 꾸면 네가 아른거려 너의 눈을 바라만 봐도 스스로 나는 털어 이런 나를 너는 알기나 할까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오르막 꿈처럼 꿈꾸기 빌어 Dreamlight 너의 꿈을 환하게 비춰 벌써 이 밤이 깊어져 만가 둘만의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해 아직 이대로 잠들긴 너무 싫어요 조금만 나와 함께 있어요 oh. 너와 나 우리 둘만 Extraño verte. Extraño tocarte. Extraño tu voz. Seoul Lonely. Phantom. Fit Gain. Hoy me siento más solo que de costumbre. No puedo respirar, duele tanto y pienso en ti. Fui muy afortunado en el pasado. En ese tiempo yo solía pensar que ser amado era algo que se daba por hecho. Esos días fueron muy buenos. ¿Puedo regresar? Todo eso hace que mi corazón palpite incluso más y más. 오늘따라 외로워 이상하게 외로워 혼자 있기 싫은 밤이야 누구라도 만나 얘기하고파 무작정 집을 나서 발걸음이 끊고 강남역 술에 취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혼자 무표정이야 오늘따라 외로워 숨이 막혀 막 괴로워 네가 생각나 목에 겨웠지 그땐 정말 사랑받는 게 참 당연한 줄 알던 그때가 참 좋았어 되돌릴 순 없을까 어느새 네 집 앞에 서성이고 있는 내가 바보 같잖아 일과를 마쳤어 해가 떨어질 때쯤 여느 때와 같이 양손해진 connection 5% 아구리나 위로 못한대도 부족한 내 맘에 5%는 채워줄까 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 내 방구 꽃색이 떨어져 있는 허전함이 나를 짓눌렀다 기 불행한 건 없었는데 왜 그럴까 순탄케 흘러가는데 내 숨을 중반의 역사 근데 생각나더라 네가 웃길 거야 궁상 떠는 거 보면 이제와 그래 이상하게 오늘따라 외로움이 사라지질 않아 사실은 자주 그래 아파 오늘따라 외로워 이상하게 외로워 혼자 있기 싫은 밤이야 누구라도 만나 얘기하고파 무작정 집을 나서 발걸음이 끊고 강남역 술에 취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혼자 무표정이야 오늘따라 외로워 숨이 막혀 막 괴로워 네가 생각나 목에 겨웠지 그땐 정말 사랑받는 게 참 당연한 줄 알던 그때가 참 좋았어 되돌릴 순 없을까 어느새 네 집 앞에 서성이고 웃는 내가 바보 같잖아 거리의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가로등이 하나씩 눈을 감으면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아 하필 별이 쏟아지는 밤 휘청거리면서 거리로 났어 버스 정류장 몇 개를 지났죠 너무 익숙한 골목길이 나왔어 큰 소리로 막 외치고 싶어 나왔어 이 밤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와 함께한 날이 꼬부지겠던데 오늘따라 외로워 이상하게 괴로워 oh no 혼자 있기 싫은 밤이야 다른 누구도 아니야 네가 보고파 무작정 집을 나서 발걸음이 따라간 대로 걷다 보니 baby 어느새 너네 집 골목이야 모퉁이는 돌지 않을게 오늘따라 외로워 숨이 막혀 막 괴로워 내가 생각나 목에 겨웠지 그땐 정말 사랑받는 게 참 당연한 줄 알던 그때 우린 어렸어 되돌릴 순 없을까 어느새 나는 네 집 앞에 ¿Qué has estado haciendo? Esperándote. I am in love, Narsha. Pedí con mi corazón a ese hombre que anhelo. Creo que esa persona eres tú. Estoy enamorada. Para ser honesta, cuando te vi por primera vez, impactaste mi corazón como una gran ola. Todo el día solo pienso en ti. Diga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글자를 쓰고 또 보고 지우길 반복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이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Qué difícil es olvidar a alguien del pasado cuando queríamos a esa persona nuestro futuro. Hello, Voice Republic. Hola, le diré al viento, así tal vez me puedas escuchar. Hola, ¿me responderás? Solo las lágrimas caen. Nuestro amor se sintió como si fuera a durar para siempre. Enamórate de tu existencia. Star, astro. Cuando no puedas encontrar tu camino, no te rindas a pesar de que últimamente sientes que ya no tienes coraje. Detente y descansa. Está bien. Si el sol está tratando de esconderse, tú brillarás en su lugar. Gracias. 모습이 어울려 말을 할 때 굳이 떠올려 하지 않는 순수함이 너의 매력이 돼 힘들 때도 너의 해맑음엔 장사 없네 이제는 내게 기대 울었잖아 그때 허리춤에 두 손을 수줍게 어울려 태양이 감출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빛나고 있겠지 잊지 마요 저 별처럼 빛나던 약속 그때의 우리 아마 보고 달려왔던 지난 날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아 힘겨워했던 만큼 더 돌아봤어도 좋았잖아 그리 많이 안 되신 것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단지 방법을 몰라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야 난 벌써 내 마음은 바로 저 위에서 철로 빛나고 있어 아무도 몰라도 내 가슴은 생각만 해도 쿵쾅거려 지금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아 버텨 왔던 시간들이 아깝잖아 이대로 난 멈추진 않아 포기는 안 해 널 봐서라도 그날이 감출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빛나고 있겠지 잊지 마요 저 별처럼 빛나던 약속 그때의 우리 수만 가지 생각과 불투명한 미래도 네가 있어 지금도 밝게 빛나고 있어 참 고마워 내게 밝은 별이 돼줘서 태양이 감출지는 몰라도, 몰라도 그 자리에 빛나고 있겠지 잊지 마요 저 별처럼 빛나던 약속 그때의 우리 Tal vez lo nuestro era conocernos pero no era estar juntos. Because I am stupid. Kim Hyun-jung. Hola, le diré al viento así tal vez me puedas escuchar. Hola, ¿me responderás? Solo las lágrimas caen. Nuestro amor se sintió como si fuera a durar para siempre. No man, but I'm on board. 같아 너의 예쁜 미소를 보아도 함께 나누지도 못해 네가 너무 생각나는 날에 가슴 시리고 슬픈 날에는 Viene sin avisar y se va sin saludar. Así es el amor. Agradecemos que nos hayan escuchado. Hasta la próxima.